이제 멀어져 추억 쫓아 하기 힘든 날 난 왜 아픈지 설명할 수도 없네 곁에 머물던 익숙한 수많은 인연들 내 것이 아닌 듯해 점점 더 작아져만 가 Close my eyes 흐릿한 그리움 No Never let me go 돌아서는 걸음이 무거워 빛이 눈가에 맺히고 아껴둔 옛날 노래 나직이 흥얼거리네 Close your eyes You can smile